talk to her. Oh, no, no, no. 밤 12시에 집을 가던 안 가던 떡볶이로 새끼를 채우건 말건 내 강아지가 잘 지내건 말건 신경 꺼줘 내버려둬 갑자기 떠났으니 너 덮치고 그냥 groove 흘러가는 대로 너만 너만가 굳이 말 안 해도 돼 Go away 자유로워도 듣기 가볼게 너가 다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Just keep grooving 차 없어서 서운데 지게 센치한 것 같아 아 몰라 도망가줘 girl Everything's gonna be okay 공감 안 되는 사랑 노래 가사들 불행하지 않아도 원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날들 벗어나고 싶어 사랑 아님 이별 왜 모든 걸 부러 빈지 다른 걸 보고 싶어 이 거리 위 미친 척하고 달리다 보면 나올지 몰라 what's yes Go 덮치고 그냥 groove 흘러가는 대로 너 우리만의 party Up, up, volume up 별건 안 바래 너, 너, 나와 너 우리만의 party 눈치 없이